Rapping rap team to woe. Come and get it big, yeah. 파도를 탄 듯이 we gon' surf. 치고 받고 흘러가는 flow. Yeah, we going in. Call me Peter Pan. 여기 넌 the Neverland. Young forever man. 물놀이 구경. 군중 위에 소형. 띵커벨 들어 내 주위 싹 다 모여라. 분위기 있지. 여긴 민증 필요 없어. 너네 민증 필요 없어. 다들 민증 필요 없어. No. Whoa, whoa. 여긴 다들 정신 없어. 내 여자들 정신 없어. 저 남자들 정신 없어. 분위기 있지. 네. 대원 필요 없어. 네. 대원 필요 없어. 네. 대원 필요 없어. No. Whoa, whoa. 여기 다들 정신 없어. 내 사람들 정신 없어. 그냥 훅 가. 24 I be flowing 기분 죽여 매일 난 13일에 금요일 밤 밤도 깨비 I'm looking for some jamming 금방방이 막 난이 항상 ready chilling feeling 하루킨 난 밤에 좋고 그냥 때려봤지 우리 스케일이 좀 커 fire fire spitting fire 정신 가출한 자여 오늘 맘껏 소리 질러 you don't have to be quiet 분위기지 여긴 민증 필요 없어 너는 민증 필요 없어 다들 민증 필요 없어 no whoa whoa 여기 다들 정신 없어 내 여자들 정신 없어 저 남자들 정신 없어 분위기지 내일 다운 필요 없어 내일 다운 필요 없어 내일 다운 필요 없어 no whoa whoa 여긴 다들 정신 없어 내 사람들 정신 없어 그냥 훅 가 나는 육감 좀 먹어 내일 먹어 맥시 보고 숨을 넘으니 내 몸에 열매 풍년한 내 내일이 아니나 너 내게 모든 게 fresh 앞으로는 이것저것 하지 fresh 꿈을 크게 꿔라 해 지나 깨져도 그 조각이 커다 You and boy 신의 계시 여리허리한 몸으로 뭘 하겠니 파초 묵어던지 불도 없이 시작한 망의 딸래미가 통장만 받대 하면 억수로 공이 많아 I got it I love myself You what's up